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널 제일 먼저 생각해.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난 온통 네 생각뿐이야. 너도 하니 널 좋아한단 걸 너만 보면 웃는단 걸 내 맘을 알까 알면 어쩌지 두근두근 떨려와. 사랑한단 말은 꼭 숨겨놓고 좋아한단 말만 꺼내려 했는데 난 몰래 점점 커지는 어쩌면 이런 맘이 사랑이란 걸까. 네 얼굴 보고도 또 보고 싶고 목소리 들어도 또 듣고 싶은데 보고 싶다는 그 한마디를 왜 못해 도대체 왜 못해 몰라. 힘든 하루 저물어 갈 때 널 제일 먼저 생각해. 오늘 하루 어땠었는지 내게 다 말하고 싶어. 그거 하니 넌 참 예쁘단 걸 넌 정말 매력 있단 걸 세상 누구